예수님 정말 아름다워서 춤추는 웨딩 드레스는 더욱 아름다워서 우리가 울었던 지난 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어서 우리가 미워한 지난 날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어서 당신의 웨이딩 드레스는 눈빛 순결이어서 잠자는 웨이딩 드레스는 레몬 향기였다오. 잠자는 웨이딩 드레스